우리가 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전하게 됩니다. 어릴 적 배구공에 불꽃 마크 좀 그려보셨던 당신, 똘기덩이 호치로 12간지를 배운 여러분을 위한 헌정방송 팔팔한 애니메이션입니다. TV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만화영화에 푹 빠졌던 그 시절을 플레이해보는 시간이죠. 팔팔한 애니메이션, 오늘도 어른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양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덕입니다. 네, 지금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들리실 저희, 거예요? 녹음하는 앞에서 지금 신촌 한복판에서 네,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생분들이 뭔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이게 같은데. 지금 대학교 학생 연습이 아니라 연습은 네. 연습이지 리허설이니까. 이게 대학교 이제 음대 학생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야외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4시부터 한다고 저 연락을 받았는데 1시부터 리허설일 줄 몰랐네. 근데 이 음악에 따라서 오늘 굉장히 고품격 방송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어떤 팟캐스트가 이렇게 네. 오케스트라의 반주 하에서 제작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좋다 이거예요. 네. 저는. 그리고 오늘이야말로 제가 항상 꿈꾸던 네. KBS 클래식 FM다운 네. 고품격 방송을 한번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목소리를 까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럼 이렇게 진행하지 않아요? 뭐 바이올린 삽주곡 듣고 오겠습니다. 바이올린 삽주곡이요? 퓨전 음악이다 이놈아. 삽질하시는 거 아닌가요? 퓨전 음악이라고 그런 것도 소개할 거예요. 아마. 자정인가 자정? 네네. 네,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 근데 다행히도 오늘 이 음악 분위기에 맞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아주 잘 어울리죠. 네, 일단은 그 PD님 만들어 오신 대본들을 읽어봅시다. 근데 전환이 안 되는데. 네. 네. 인덕님 그래서 추억은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드라마 대사잖아요.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지만 PD님이 적으셨어요. 무슨 드라마죠? 태양의 후예인가요? 내 이름은 김삼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아무튼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어떤 추억의 영향을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되게 추억 영향 많이 받아요. 그래요?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방송에서. 우리 엄마가 못하게 해서, 우리 엄마가 어쩌고 해서, 피아노 학원에서 만화책 봤다, 이런. 아니, 엄마가 되게 못해준 추억밖에 없네? 우리 엄마가. 다른 아름다운 추억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렸을 때는 약간 통제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네. 지금은 되게 감사한 건 많은데. 네. 어렸을 때는 사실 힘든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옛 남자친구와의 추억 뭐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건 다 과거에 묻어주는 거 아닌가요? 그거 다 안고 사세요? 그런 거는 어떡해. 아름다운 추억이기 때문에 여자친구 너무 서랍 속에 잘 넣어두죠. 어떡해요, 여자친구분 이 방송 들으시면 안 되겠어요. 가슴 속에 추억을 품고 사는 남자예요. 다 아름다운 기억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남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닙니다. 다 묻어버리고 지금 있는 사람을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세요. 왜 이렇게 말 더듬으시지? 다시.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추억은 이래서 인생이 힘든 시기에 지친 몸과 영혼을 달래주는 기재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네. 물론 인덕님 같은 그런 추억도 있지만 네. 네. 세상을 뒤흔들 만큼 막강하진 않지만 이 삶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억이 가진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팔팔한 애니메이션은 여러분의 추억 저장고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 저희 팔팔한 추억들과 함께 하시면서 힐링하는 방송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목소리까지 오글거리니까 아주 괜찮았어요. 그랬어요? 다시 클래식 FM 버전으로. 네, 목소리 한번 까시고. 네. 네. 오늘 애니메이션들 확실하게 소환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애니메이션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만나볼 작품은 뭐죠? 오늘 만나볼 작품 바로 슈퍼 그랑조입니다. 드디어 로봇 만화예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설렜어요. 아, 정말. 저도 네네. 진짜 좋아했는데, 왜냐면 어렸을 때 정말 저녁마다 챙겨봤어요. 역시 인덕님은 그런 소녀소녀한 어떤 핑크빛 만화보다는 이런 만화를 더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입니다. 그거는. 네. 뭐 장난감도 사고 피규어도 사고 그러셨나요? 어린 초등학생은 돈이 없죠. 그렇긴 해요. 네. 네. 저는 그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로봇은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하고 네. 마법총 이런 건 샀던 것 같아요. 마법총. 그래서 어디서 사셨어요 그 마법총을? 문방구에 샀던 것 같아요. 그쵸, 총을 쏘면은 근데 제가 바랬던 그 그림은 이렇게 딱 총을 쏘면은 탁 나와가지고 마법진을 그리면서 이렇게 되는 걸 원했는데 사실 그런 건 지금도 힘들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은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가요? 그 스마트폰 그거를 해서 그 약간 드론 그 움직임 정해놓듯이 이렇게 움직임 정해놔서 딱 쏘면은 그 마법총의 그 총알이 마법진을 그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세팅이 돼가지고. 요즘에 사업 아이템 되게 찾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때요? 하나에 한 30만 원 하겠지? 터닝메카드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네. 뭐 그때 문방구에서 약간 문방구는 네. 정말 국딩등의 파라다이스 같은 곳이었죠. 그렇죠. 그 막 장난감도 팔고 일명 불량식품 아폴로. 저는 문방구에서 그때 사던 네. 게 뭐냐면 거의 딱지를 많이 샀기 때문에 딱지 한 200원, 300원이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런 딱지 같은 것보다는 그 네. 앞에 있는 오락기에 되게 집중했어요. 오락기. 네, 100원에 정말 애들이 다 쪼그리고 앉아서 다 같이 동네 애들 진짜 한 명이 플레이하면은 동네 애들 다 몰려들고. 당시 했던 게임이 뭐죠? 스트리트 파이터. 아, 스트리트 파이터. 필살기 좀 쓰셨나요? 아, 저... 필살기라기보다는 구석에 몰아넣고 때리는 걸 잘했어. 왜냐면 필살기는 버튼을 눌러 그 필살기 버튼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정보가 없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어설프게 필살기 쓰는 것보다 그리고 다 상대방이 필살기 쓰려고 할 때 구석에 몰아넣고 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필살기를 말씀하시는 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 방향키를 아래로 해놓은 상태에서 발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거든 계속. 그래요? 그것만 쓰는 기술도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어쨌든 저는 항상 잘했습니다. 그럼 뭐 불량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안 드셨나요? 불량 식품도 네. 저 좋아해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사재기 해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나요? 네, 먹는 거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열정이 있었죠. 그랬구나.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먹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 사먹지 뭐.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뭐 10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거 사먹지 뭐. 네, 그래서 정말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불량식품 하나만 있어도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요? 저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있어야 되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가 아니라 있어야 되고. 그런 남자를 만나면 되잖아요. 저는 남편은 내가 먹여 살린다. 아, 진짜요? 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네, 근데 아직 먹여 살릴 능력은 없고 10년쯤 뒤에는 가능할지도. 10년쯤 뒤면 나이가 죄송합니다. 네, 오늘 네. 빨리 그라운드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목은 그것도 마도 킹쿠 구란조또. 구란조또. 1989년 작품이에요. 그래서 90년까지 일본의 니혼 테레비인가 하는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서 방송이 됐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슈퍼그랑조라는 이름으로 1991년에 SBS에서 네. 방송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텔레비전 방영 이전에 네. 되게 비디오로 출시가 됐는데 네. 여러 가지 버전, 그러니까 1탄, 2탄, 3탄 식으로 번개정사 그랑조 나왔다가 레벨업이에요. 번개전사 슈퍼그랑조 갔다가 이제 하이퍼그랑조까지 레벨업을 하는 시리즈로 나오게 됩니다. 하이퍼라는 단어가 되게 저한테는 엄청 강력했나 봐요. 슈퍼보다 뭔가 느낌? 강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얘네 요요도 하이퍼 요요 이런 게 있었고요. 그렇구만.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 뭐 이런 건데 처음 만들 때 하이퍼로 기억나요. 엄청 소닝 같아. 그거 네이버 아이디가 아니라 그때는 하이텔인가? 하이텔도 있었죠. 그쵸. 하이텔 처음에. 뭔지 알아요? 그 전화 연결을 모뎀이었습니다. 모뎀. 네. 그래서 이 비디오가 정말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그다음에 TV 방송도 굉장한 대박이 납니다. 네, 사실 저도 TV로 보기보다는 먼저 비디오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는 텔레비전에 의존해서 볼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최고 시청률이 29.3% 점유율이 40%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국딩들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SBS는 슈퍼그랑조 그다음에 또 연타를 치죠. 피구왕통키. 그러면서 개국 2년 만에 KBS, MBC를 등가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만화왕국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슬램덩크까지 가는 거죠. 뭔가 국내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근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틈새 시장을 잘 노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국내만 하는 이때 KBS가 더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뭘 하려고 해도 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새로운 자극을 애들한테 던져준 거지. 맞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하고 뭐 이렇게 네. 더빙을 통해서 다시 재구성하고 이랬던 걸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잘했던 네. 것 같아요. 슬램덩크 OST도 굉장히 그 레전드 중에 하나죠. 진짜 레전드예요. 네. 인덕님 한 소절 한번. 내가 이거 대본 받고 나서 못할 줄 알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지? 끊임없는 너의 미 네. 뭐예요? 그 엔딩곡. 무슨 엔딩곡이요? 그 슬램덩크 엔딩곡이요. 아 진짜요? 바람을 가르며 코트를 인어가는 오프닝이고. 저팔계성대모사 한번. 그랬으셔. 똑같잖아. 네. 끊임없는 너의 모습이 좋아. 마법 같은 것도 너무 귀여워. 슬램덩크뿐만 아니라 마법소녀 리나나 뭐 네. 카드캡터 체리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아 그것도 SBS에서 했었구나. 포켓몬스터도 그 레전드. 포켓몬스터도 SBS였구나. 그렇죠. 얘네 진짜 되게 히트 상품만 쪽쪽 가져오네요. 되게 센스 있다. 근데 텔레토비나 젤라비 같은 걸 여기에 넣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텔레토비 KBS였고 젤라비가 SBS였던 것 같아요. 젤라비는 지금 망했죠.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저도 그쯤이었어요. 네.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는 작품들이네요,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률 거의 30% 육박하면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일본에서는 사실 조기 종용 당한 비운의 작품입니다. 그거 왜 그런 거죠, 이게? 이 슈퍼그랑주 앞에 했던 작품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이 작품 이름이 초마신 영전 와타루라는 작품이었는데 이거가 국내에 수입되면서 슈퍼 싱싱카 어째서 싱싱카 어째서 싱싱카비스 어쨌든 이 근데 싱싱카비 뭐죠? 나는 처음 들어봤어. 나도 처음 들어봤는데 어떻게 그런 망할 이유가 있지? 누가 슈퍼 싱싱카비를 초마신 영웅정 와타루가 슈퍼 싱싱카비 됐는데 누가 그러니까. 이거가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와타루라는 이름을 썼다면 아마 네. 아니 그러면은 초마신 영웅정 반대 극부가 많았을 거 반대 여론이 많았을 것 같아요. 초마신 영웅정 민호. 초마신 영웅정 민호. 뭐, 크리스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나? 어쨌든, 근데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네네. 그 전 작품이 워낙에 크게 히트를 쳤고. 네. 그래서 보통 크게 히트를 치면 그 다음 작품은 되게 못해 보이잖아요. 네네. 그렇기도 하고, 스토리 구조가 되게 비슷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그랑조를 접한 일본 시청자들은 사실상 아류작을 보는 듯한 느낌?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인기가 덜 했고, 45편 준비했는데 41편밖에 방송을 못하는 정말 눈물의 조기 종용을 당하게 된 작품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망했어도 일본에서 망했기 때문에 블루레이 DVD도 있고 네. 2014년 25주년 기념으로 성우들이 모여서 동창회 이벤트, 토크쇼 이런 걸 했었다고 해요. 이게 성황도 많이 잃었고. 네, 특히 이 이벤트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게 이 주인공 세 명 중에 성우 한 분은 거의 은퇴했었대요. 성우 이제 안 한다 은퇴했는데 이 이제 주최사 측 직원이 정말 찾고 찾아서 연락을 해가지고 데려왔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덕후들한테는 성우들이 성우의 귀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집중을 이목을 집중받았던 그런 이벤트였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근데 일본에서는 성우분들 원피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성우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뭐 콘서트 이런 것도 하고 이런 네.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우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고 이런 게 어떤 애니메이션 산업의 발전을 또 갖고 오지 않았나. 그렇죠. 또 다른 덕후의 세계를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역시 덕후의 나라 일본이네요. 네. 한참 멀었어 아직. 팔팔한 애니메이션 팔팔한 애니메이션 오늘의 만화 슈퍼그랑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고에 한번 알아봐야죠. 이 슈퍼그랑조의 무대는 2100년 달나라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2100년의 달나라에는 지구인들이 놀러 갈 수 있게 돼요. 그게 2050년에 이제 달에 중력이 생기게 돼요. 마왕이 딱 나타나나 그러면서 그 지각이 막 뒤틀리면서 갑자기 공기가 평평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구인들이 살 수 있게 된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2100년 그 뒤로 50년 뒤에 우리 지구소년 장민호가 우주 왕복선을 타고 달나라에 여행 가면서 일어난 네. 이야기입니다. 장민호가 이제 달나라에 갈 수 있었던 거는 아마 상인의 이벤트에서 뽑혔는데 티켓을 하나밖에 못 얻었고 가족들에게 몰빵으로 민호가 가게 되죠. 이제 달나라 여행 갔는데 우연히 이제 메이 할머니라고 토끼 귀 할머니 맞아요. 있잖아요.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마법동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표현이 되게 정답잖아요. 마법동자. 구슬동자 네.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마법동자 3인을 찾은 뒤에 네. 달나라를 위협하고 있던 마왕일당을 물리치는 내용이 메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마법의 힘을 가진 소년이 마왕을 물리친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어떤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스토리네요. 그렇죠. 네. 모험물이고 네. 로봇도 나오고 악당도 물리쳐주는 사실 되게 전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국민 학생들 네. 국빈들 네, 국민 학생들 여러분의 마음을 휘잡았던 정말 되게 제가 봤을 적에는 차별화되는 매력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 장면은 예상해보자면 바로 변신할 때 그 화려함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네요. 진짜 지금 봐도 되게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거 스포일러나? 네. 아무튼 칼을 뽑는 장면이 일단은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낙엄청 발사! 음악 사람은 경계전사 슈퍼 그랑뇨 저 여기서 진짜 소름이 딱 돋아요. 그렇지. 나는 사실 이거 보면서 처음에 이 장미는 주인공 빨간색 옷 입은 주인공이 네네. 얘는 소환한테 총을 쓰잖아요. 네. 그때 총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척척한 마음으로 맞아. 그러면서 그 총알을 그 동그란 동전 모양 별그려진 그 소환 총알이랑 이런 그걸 착각 넣는데 그때부터 멋있어 척척 이게 되게 멋있어 멈총 발사 하면서 네. 그리고 지금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주인공이 스케이트를 보드를 타고 네. 그랑주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네. 그리고 금고화가 생기죠. 에? 에? 금고? 금고화 여기 이렇게 하는 거. 그 소녀공이 하는 것 같은 머리띠 그런. 같은 거. 네네네. 사실 지금 보니까 의상은 되게 좀 별론데. 아니, 근데 어렸을 때 보면 되게 멋있는 근데 그런 지금 패션이에요. 지금 별로여야 돼. 왜냐면 나중에 하이퍼 그랑주가 돼야 돼. 지금 별로여야 나중에 레벨업을 하거든요. 근데 저게 딱 보면은 발이 먼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게 뭔가 수염 같은 게 그때는 되게 별로였거든. 맞아요. 그랑주 수염이 뭐냐면 여기 벨트 부분에 있는 네. 그건데요. 하지만 이제 그 그랑조 특징이 이렇게 머리 되드로봇이 뿅 올라온 다음에 팔다리가 척척척 네. 나오죠. 정확히 저기까지 걸린 시간이 2분 10초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가면서 되게 짧게 보여줘요. 맞아. 음악도 막 적흥적흥 잘리고 그리고 그랑조 로봇의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이게 로봇이잖아요. 네네. 근데 로봇과 파일럿이 동작 일체화된 싱크로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로봇 조종 형태가 되게 그것도 매력적이었어요. 주로 파일럿이 같이 움직이는 것과 로봇도 움직이고 네. 로봇이 타격 받는 거를 또 파일럿도 타격을 받잖아요. 네. 그런 컨셉이 되게 뭔가 짜릿했다고 할까 진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벡터맨이라는 걸 알 텐데. 벡터맨도 그렇게 움직여? 벡터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죠. 왜냐면은 그때 벡터맨 자체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로봇에 탑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보행기에 앉아. 아 진짜? 보행기 같은 어떤 캡슐에 앉아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타격을 받으면 그대로 받지. 이제 근데 장민호처럼 이렇게 자신의 신체를 움직여서 뭐 주먹이 나간다거나 하는 장면은 없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렇고 정말 칼 꺼내는 장면 같은 거 정말 멋있죠. 엘디 카이저 딱 꺼낼 때 이렇게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도 아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손에서 이렇게 검이 그치. 쭉 나오는데 그게 불에 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연을 설명해드리면 왼쪽 손바닥을 편 다음에 오른쪽 손 주먹을 쥐고 팍 쳐요. 오른손잡이였던 거야. 네. 이렇게 해서 손바닥에서 칼을 꺼내서 쭉 뽑아내는데 네. 그러면 그랑조 앞에는 땅이 갈라지면서 칼이 슉 나와요. 맞아. 그러면서 막 그 정말 그 뽑아내는 칼이 되게 번쩍번쩍한 맞아. 마치 용암같이 타오르는 그런 칼을 쫙 뽑아서 싸우는데 되게 정말 어린 시절에 정말 멋있었죠. 근데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변신을 하고 화려하게 검을 꺼내서 적을 말살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 단 3초도 안 됩니다. 한 방에 어, 그냥 맞아. 딱 끝나버리잖아. 아니야, 그게 이제 한 10편까지는 그렇게 가겠죠. 근데 점점 10편 넘어서도 그렇게 가던데. 네, 점점 이제 레벨업을 해서 어, 마왕들이 무기 꺼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단 말씀이죠. 무기 꺼내고 변신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사실 1초 그래서 애니메이터들이 그런 변명하잖아요. 사실 1초 만에 되는 거다. 근데 그 마왕들이 이제 이게 이 그랑조를 조정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잖아요. 결국에 장민호가 마법 동자 그러니까 제가 마법 동자란 말인가 엄청 어리다는 네. 걸 알고 엄청 무시를 하는데 되게 많이 당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시에는 아 이렇게 어려도 뭔가 어른들한테 무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할 수 있구나. 그렇지. 그 어린이들의 네. 그런 사실 만화를 볼 적에 네. 그 주인공이 자신 이입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어린이들의 마음을 잘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인너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슈퍼그랑조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사실 나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그랑조 탑승할 적에 그냥 네. 땅바닥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네네. 무슨 판과 원판 같은 게 삥 올라오고 그쵸, 그쵸. 그 위에서 움직이거든요. 처음에 그거 균형 잡는 데 힘들잖아요. 네, 나 그거 균형 잡는 데만 3개월 걸릴 것 같은데 우우우면서 아니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네. 어 잠깐만 뭐가 특별한 어떤 공격 액션을 취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네. 어, 그 다른 그랑조 물에서 나오는 그랑조나 네네. 바람에서 나오는 그랑조의 탑승해 보고 싶어요. 어, 네, 왜요? 그게 뭔가 이렇게 그 특히 바람에서 나오는 그랑조 탑승할 적에는 절벽에서 뛰어내리거든요. 그러면은 뛰어내리면서 바람을 타고 네. 붕 날르면은 그 몸무게 그러면 이제 그랑조 그 지금 그 뭐지 피닉스 그랑조가 쭉 빨아당겨주는데 어어. 그걸 느껴보고 싶어요. 어어. 그 바람의 흐름. 바람의 흐름. 네. 양동님도 써보고 싶은 기술이 있다면. 저는 그 칼을 꺼내서 뭔가 더 많은 액션을 취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서 폼만 취하고 있어요. 아니 그 검술이라든가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확실히 그랑조가 부족했던 게 네. 칼을 꺼냈으면 약간 챙챙챙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좀 칼을 꺼내면 한 번에 그냥 붕하고 끝내는 맛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엘디카이저를 슈퍼 엘디카이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땅에서 지진을 일으켜서 그거를 꺼내는데 맞아. 단 한 방에 끝내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렇지. 그렇네. 마치 이렇게 좀 뭐 칼춤을 춘다든가 칼춤을 춘다든가 약간 뭐. 막 엘지카에서 무슨 풍 해가지고 네. 빙글빙글 돌아서 이겨? 그러니까 그렇게 담았으면 뭔가 더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애니메이터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하면은 막 몇십 명이 달라붙어갖고 네.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슈퍼그랑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매력도도 또 인기 요인 중에 하나죠. 네. 정말 그 약간 아이돌 멤버 같은 구성이죠, 이것도. 그런가요? 그럼요. 네. 어떤 구성이죠? 일단은 주인공 3위는 지금 똘똘한 그 옷도 항상 리던 빨간색 옷이잖아요, 이상하게. 그 약간 평범한 듯하나 비범해 보이는 그런 초등학생 1호. 그다음에 그 의리가 있어 좀 외모는 좀 다른 애들보다 약간 좀 동글동글한 그런 매력이 있지만 그렇지만 힘도 세고 뭔가 의리 있는 캐릭터 한 명. 그 다음에 아이돌 전형적인 아이돌 미소년풍 그 노란 제롬. 머리 제롬 토끼 머리란 것도 뭔가 토끼 귀가 있다는 것도 뭔가 그 캐릭터를 특별하게 해주는 그런 소녀 팬들의 마음 옮기는 그런 게 있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구리구리. 저 구리구리 별로 사실 안 좋아했어요. 아 왜요? 뭔가 너무 멍청해. 뭔가 쟤랑 같이 있으면 짜증나는 것 같은 느낌? 당근만 먹고 막 딴짓하고 보석 그냥 넘겨주잖아요. 그런 장면도 있어요. 다섯 살밖에 안 된 캐릭터예요, 사실. 그런 다섯 살밖에 안 된 애를 데리고 가는 할머니가. 구리구리 성대모사 가능한가요? 아, 구리다, 구리? 비슷한데? 하하, 구리? 비슷한가, 구리? 진짜 구리다! 아, 그러니까. 성대모사 구리다! 당근송 귀엽잖아요. 당근송.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시다. 당근아, 너는 말을 못해도 구리. 너만 먹으면 구리, 난다 구리. 먹어도, 먹어도, 구리, 구리. 음원이 세월이 느껴져. 에픽판으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게 정말 우리 추억의 만화,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피디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제작진의 의도가. 그렇죠. 네. 네. 말 나온 김에 슈퍼그라운드에 나오는 캐릭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네. 장민호 군부터. 네, 장민호 주인공이 장민호인데. 네. 일본 이름으로는? 하루카 다이치. 네. 다이치가 한자가 돼지더라고요, 돼지. 돼지? 네, 그래서 뭔가, 오, 이거 지구에서 온 애 느낌 확 가는데? 오, 네네. 네. 그 생년월일을 보니까? 89년생. 아니, 89년생이지. 2089년생. 어린이날 태어났어요. 네, 어린이날 5월 5일생이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 국민학교 5학년. 네, 마을 행운꽃 추첨에 당첨돼서 달나라 여행 떠났다가, 마법동자로 거듭나게 된 캐릭터인데요. 마법동자. 네, 전혀 자신이 마법동자가 돼서, 마법의 세계를 떠났다는 거에 대해 두려움을 1도 느끼지 않아요. 네, 근데 이 아이가 그 애니메이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를 고치고, 그 네, 어린 나이에, 네. 네, 기계를 잘 달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개조한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네. 그랑주에 탑승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영재 발굴단에 전화를 해서 제보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래서 이 친구가 변신을 할 때, 아니, 그 로봇, 아니, 슈퍼 그랑주에 탑승을 할 때 하는. 도막사람우. 네, 그런 또 주문 포인트가 재미있었고. 네. 근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요기도 그렇고. 네, 그게 그. 그렇고. 네. 부류에 따라라고 해야 되나? 그 파일럿들은 그런 주문을 쓰고 마왕족 주문이 있고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캐릭터는 용인데 일본 이름이 가스예요. 가스. 가스.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이 그랑조가 일본에서 망하고 한국에 성공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은 게 장명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용이 딱 이름을 들으면. 캐릭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딸딸막하고 동글동글한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지능형보다는 파이터형으로 해서 몸으로 승부하는 스타일. 아, 이분 게임 좀 하셨네. 구석에 놓고 때렸다니까. 네, 그런데 디테일한 또 설정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인은 역시 89년생. 89년생 10월 11생. 네. 달에서 태어난 지구인 2세. 달에서 태어난 지구인 2세라고 하고. 네네. 이게 일본은 또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애니메이션판이 있고 네. 이제 소설판 이런 나오는데 거기서는 부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사망한 것 같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친구가 그랑조 일당이라고 해서 뭐라고 그래? 매매 할머니가 네, 매이매이. 하루에 얼마나 먹니?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 먹어요. 구리구리. 나도 세 번 먹는다 구리 하잖아요. 네, 근데 아침에 세 번, 점심에 세 번, 저녁에 세 번. 네. 그리고 용사 수행 중 자기가 맞아요. 이제 훌륭한 용사가 되기 위해서 수행여행을 떠나다가 네. 그 메이 할머니에게 스카웃돼서 그렇죠. 예, 활을 한번 쏴보라고 네, 활을 쏴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가진 아이였기 때문에 피닉스를 조종하게 됩니다. 네, 되게 아이러니한 만화인 게 가장 뚱뚱해 보이는 캐릭터가 바람이 날아가요. 네. 그리고 가장 아이돌틱한 네. 가장 소녀들에게 인기가 있던 캐릭터 예, 제롬. 네. 그 일본 이름은 랍인데 마리우스 폰 다마스가 원래 본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기 부족의 귀족 출신이고요. 본인의 그 출생은 모른 채 인간들에게 섞여 살다가 역시 메이 할머니에게 스카웃되어서 그 포세이돈을 조종하게 되죠. 인간 세상에 살 적에는 네. 수건으로 귀를 가리고 다녔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내놓고 다니죠. 네. 이 친구가 달나라 해적들이랑 함께 그 그랑조 일당. 네. 네. 처음에는 이제 보석을 훔쳤다가 고아였으니까 그런 달나라 해적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정말 불량하게 먹고 살다가 네네. 그래서 계속 애가 좀 삐뚤어져 있어요. 갱생하죠 근데. 네, 근데 점점 조종사로서의 모습을 갖춰간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이 할머니인데 네. 큰 귀 부족 똑같고요. 그 할머니도 그 귀에 토끼 귀가 있죠. 그 부족이 지금 멸종했다라고 알려진 부족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면 달나라의 다른 귀족들이 되게 놀라요. 큰기 부족 멸종돼 있던 게 아니었나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제 메이 할머니가 지금 할머니고 되게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마법사인 거고 네. 그래서 야로레 빠빠 이런 마법을 주문을 외우면서 중간중간에 마법을 써주시죠. 그 다음에 아래부터는 악당 일당인데 네. 마왕 부하 3인 그리고 무기 개발 박사로 구성된 팀이죠. 그렇죠. 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멤버 구성이 되게 아이돌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마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쭈구렁탱이 할아버지 마왕이 있고 그 아래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인의 부하가 예, 있죠. 3인 부하가 있는데 구성이 잘생긴 애, 예쁜 애 그리고 역시 덩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일본 이름은 에누마 샤먼 그리고 이름도 어려워. 나도. 나도 이런 식으로 되게 연관성 없이 돼 있는데 네. 한국 진짜 한국판 너무 잘 만든 맞아요. 게 데빌리아 예쁜 여자의 데빌리우스 잘생기네. 그리고 덩치기 있다고 했잖아요. 데빌 자이언츠 이런 식으로 이름도 너무 잘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왕 일당들은 구마왕이라고 하는 역시 마법진에 걔네가 배치가 돼 있는데 맞아요. 그 동물 모양 로봇이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씩 타고 나가요. 근데 이제 그 직접 자기들 나가진 않고 네. 그 마왕의 부하에 갑을 병에 나가는 거지. 이 병들이 다 싸우는데 병들은 또 부하들이 각자가 개성에 맞게 소환을 해요. 맞아요. 뭐 뱀도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데빌리안 약간 마녀 컨셉으로 네. 마녀 수프를 만들어서 동물한테 먹이면 그 동물의 인간으로 변해서 싸우고 그리고 데빌 자이언트는 진흙 인형을 빚어서 내보내는데 되게 자기 자이언트랑 비슷하게 되게 덩치에 있는 애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데빌리우스는 역시 잘생긴 외모답게 잘생긴 부하들 내보내요. 외모지상주인가? 그런 식으로 약간 연관성을 부여하니까 네네. 또 다른 재미가 보는 것만으로 되게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부하들 보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의 캐릭터가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데빌리스가 소환한 애 중에는 약간 그 포세이돈 같이 생긴 그 로봇 포세이돈 신 포세이돈 있잖아요. 하랍 그 약간 잘생긴 건장한 네네. 그런 느낌? 네. 뭐 로빈우처럼 생긴 애가 나온다든가 이러면서 또 하나의 캐릭터가 연상이 되고 또 그거 찾아보면 재미가 생기고 전 다시 보니까 이 사이코 박사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사이코 박사는 어떤 애냐면은 그 마왕의 땅에 무기를 만들어주는데 맞아요. 정말 사이코 같아요. 한 듯이 막 실험 막 총 같은 거 막 쏘면서 만들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부수고 막 이러면서 총 막 쏘고 막 이런 캐릭터인데 이것도 한국화를 너무 잘 시킨 게 네. 일본명은 닥터 바이블 네, 정말 사실 연관이 너무 성경인가요? 없잖아요. 바이블대로 만드는 건가 로봇을? 근데 그런 정말 건. 그 작사가 정말 제가 정말 이러면서 총을 쏘거든요. 되게 사이코 보는 것만으로 되게 미친 박사 같아서 사이코 박사라고 붙이는 게 너무 잘 붙였던 것 같아요. 네, 이 만화 까면 깔수록 뭔가 정말 양파 같은 그런 만화네요. 네. 그리고 이 나중에 가면 갈수록 네. 그 제롬이 사실 그 자신의 출생을 모른 채 인간들에게 인간 세계에 숨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롬의 가족사가 하나씩 등장하면서 그 마왕과 얽혀있는 그런 비밀이 나오는데 그게 어렸을 때 그 하나씩 까발려지는 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본격 추억 소환 방송 팔팔한 애니메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1988년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든 88 올림픽은 끝났지만 그 이후에도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어린이들은 계속 하나였습니다. 인터넷 댓글로 전 세계 어른이들과 추억을 나눠보는 글로벌 댓글 대전. 이제 모두 다 일어나. 대전 가족 강력 시간이에요. 안 웃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반응 그냥 안 해요. 충청남도 대전. 뭐 아재개그 있잖아요. 아재개그 이런 거 있잖아요. 빅전. 아재개그 이런 거 되게 반응을 잘해줘야 되는데 물론 회사에서는 엄청 잘하죠. 아재개그 막 이런 거. 내가 당신네 회사로 스카웃돼서 갈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아재개그에 대한 반응을 되게 잘해줘요. 네. 뭐 아무튼. 저는 88년은 되게 의미 있는 해였어요. 저한테는. 네. 뭐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88 올림픽 개막식 날 태어나기도 했죠. 진짜? 네. 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생각했던 리액션이 아닌데? 내가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지. 되게 멋있어졌다 순간적으로. 아 그래요? 네. 이런 게 멋있어 보일 수가 있나? 네, 아무튼. 네, 정말 이 팔팔한 애니메이션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코너가 어떤 코너인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슈퍼 그랑주 우리만 본 게 아닙니다. 자, 슈퍼 그랑주만 해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그리고 포르투갈, 심지어 포르투갈어까지 브라질에도 봤단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5개 국어로 제작이 됐다 보니까 네네.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는데 그때 그 기억을 공유하던 전 세계 네티즌의 댓글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읽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어서 우리랑 똑같이 생각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저희가 이걸 모아서 여러분의 추억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거대한 코너스. 글로벌 프로젝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심지어 제가 찾은 게 네네. 뭐 세르비아, 그다음에 뭐 보스니아, 네. 뭐 이런 쪽 댓글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말 우리한테 생소한 나라 사람들까지 그랑조를 봤다는 네. 그런 추억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한번 어떤 댓글들이 있었는지 볼까요? 예, 그 글로벌이니까. 네. 영어를 또 잘하시니까 yeah, 영어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에요? 한번 해드리죠.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How are you? Okay, go ahead. Okay. 영어로 읽어드리면 이제 영어로도 정말 네티즌들이 댓글이 정말 네티즌들. 네, 긴장됐어 지금. 반응들이 엄청난데 일단은 이게 되게 충격적인 정말 짧고 간결하게. 네. Oh my childhood. 좀 더 영어로스럽게. Oh my childhood. 진짜 oh my childhood 진짜 이게 정말 강력한 거예요. 어린 시절. 그다음에 beautiful childhood memory. 네. 진짜 어린 시절 기억이 너무 이상한 우리들한테도 되게 아름다웠던 추억인데 이분들한테 다 아름답고 이거 다음 거 좋네요. When I listen to this song, I gain supernatural powers. 그러니까 그 변신 그 장면 음악에 우리도 되게 가슴 설레듯이 그쵸, 어떤 초능력을 느끼는 것 같다. 네, 이분들도 그 변신 음악 들을 때 이거 나도 이렇게 막 엄청난 초능력이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반응. 그리고 이게 제일 웃겼어. LOL. So he summoned a Jewish robot by shooting a coin like object on the ground? 네네네. LOL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랩 아웃 라우드잖아요. 크크크.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 그 크크크란 뜻 아닌가? 크크크 맞죠? 네, 크크크. 그러니까 땅에 동전을 그어서 유태인 로봇을 소환하는 거냐. 유태인 로봇?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그랑조, 국기 같잖아요. 네, 그랑조 네. 안에 있는 별 모양이 그 이스라엘 국기 안에 있는 네. 다윗의 별이랑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국 쪽 애들 반응은 유태인 로봇이다. 아니 뭐 그랑조만 있나? 피닉스도 네. 있고 포세이돈도 있는데. 근데 우리도 그랑조 모양밖에 기억 못하듯이 얘네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어쨌든 오마이 차일드 이런 반응이 얘네도 똑같은 거예요. 나의 어린 시절. 그런 반응이 너무 재밌었고. 네, 다음으로 일본 네티즌 네. 반응도 있는데요. 피디님이 저에게 무리한 부탁을 했는데 일본 말투로 일본 네티즌 반응을 소개 부탁드려요라고. 네. 사실 그 내가 쓴 거지롱. 그랬군. 그랬군. 하이. 그리오노 지금이란 일어나 이누가 뜨거운 로봇 애니메이션 없음입니다. 외로울 다른 멤버입니다.라고 하셨고. 소데스가. 소데스네. 네. 어렸을 때 절대 언젠가 얼굴과 합체 너 크다 몸이 나온다고 생각했어. 재미있는 그리운 구스타. 구스타? 예고 같은데. 옛날 스타? 구스타스도? 아, 구스타. 네. 하이. 선라이즈노와 반다이 산하의 일본에서 가장 큰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지 데스. 이것도 제작 인기가 되었는지 잘 보고 있었어 초등학생 때. 너무 잘해갖고 힘들었는데. 이 제작사가 반다이라고 네. 유명 건담 만드는 그 회사의 산하에 있는 네. 선라이즈라는 회사인데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죠. 네. 에스카플로도 이 회사 거 에스카플로네. 네. 어린이와 노인이 노력하고 있는 드문 애니메이션은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뭐다? 어린이와 노인이 노력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생각해보니까 뭔가 구글로 번역한 것 생각해보니까,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 장민호 일행이 어린이와 노인의 조합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겠네. 아마 그 에스카로 에스카로고래 매지카르고 그 거대 달팽이도 사실 막 수염 달려서 노인 발팽이였고 뭔가 고령화 시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그러면서 애들은 초등학생 애들이 다니고 매 할머니랑 그런 게 재밌었어요. 네 마지막이죠. 내가 욕심이 나지 이럴 때. 내가 중학교 시절 후반의 이야기를 보고 포로가 되었으머니라. 그러고 나서 26년이나 되는구나. 변하지 않는 퀄리티에 감동이 다시 부활하문이다. 이거 되게 일본 표현인 거. 변하지 않는 퀄리티에 감동이 다시 부활합니다. 이런 게 재밌었고. 네, 코노반코니와. 네. 지금 고란노. 고란노 스폰서도 대교대 오그리시마스. 네, 이런 일본의 발응이 있었고. 네, 이어서 한국 댓글이죠. 한국 댓글이 진짜 웃긴 게 많아요. 네. 너무 우리가 공감할 게 많아요. 한국 댓글이라서 그런지. 자, 난 어렸을 때 포세이돈 장난감 욕조에서 놀면서. 포세이돈 물에서 등장하는 걸 따라한다고 물에서 등장 장면마다 따라 뭐라고 쓴 거야 이 사람. 아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나오는 장면을 따라했다는 거지. 네. 욕조에서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디오 빌려다 봤지. 그다음에 제트보드 따라한다고 던졌다 부숴먹음. 그다음에 따라한다고 강에다가 팽이 던져서 혼났었는데 유유 그랬네. 그런데 이제 아래 댓글이 핵공감입니다. 옛날에 그 팽이 좀 던져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비 올 때도 그렇게 팽이 연습을 하고 싶어서 집에서 했다가 장판 긁어드셨겠네요. 네, 장판 많이 구멍하죠. 엄청 혼났죠 옛날에. 근데 이분들 따라서 저도 팽이 던졌다 이런 분들 되게 많고 그래서 엄마한테 혼났다 빠뜨려가지고 못 꺼내니까. 네. 그리고 이런 사람 있어요. 집에 어릴 때 집에서 때민다고 몸벌리고 있을 때 포세이돈 생각나서 샤워꼭지 거꾸로 물에 담근다가 담그면서 소원을 막 그 욕조에다가 샤워꼭지를 거꾸로 하면 물이 막 퐁퐁퐁 쏟아져. 그쵸.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포세이돈 소환 막 이런 거. 이분 쉽지 않네. 아, 나 그런 7살짜리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 마법진 그리면서 놀았다. 그럴 수 있어. 예. 그리고 다 비디오 나올 때까지 가게 앞에서 주티는 초딩 시절.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거 8, 90년생들은 알 거야. 이 애니 하나였으면 치과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 알아요? 되게 좋은 치과 다녔네. 어린 시절에 어린이용 의자 있었어요. 아, 알아요. 그리고 위에 텔레비전 학교에 혁명. 걸려져 있고 거기서 애니메이션 틀어주면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치과 치료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 치과는 사실 동네에는 없고 지하철 역에 가까이 있는 어떤 그 역상권? 우리 동네 있었는데 그쪽에 있어. 아 그러니까 역에 나가 있었다고. 아 우리 동네는 있었는데. 좋은 동네네요. 일산이라고 했나요? 아 아닌데. 어디죠? 나의 프라이빗 라이프는 숨기겠어요. 프라이빗 라이프? 야. 야. 아 경기도와 서울의 혼혈이에요? 혼혈은 뭐야? 네, 두 아무튼. 지방 영향을 다 받고 자랐다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르비아나 보스니아 쪽 반응. 기대됩니다. 네. 진짜 생소한 나라인데 우리랑 똑같아 추억이. 이 구글 번역기라서 토요일 아침 25년 어고 25년 어고 인생에서 최고의 추억 그리고 다 그런 댓글 진짜 많아요. 요즘 오늘날의 아이들은 좋은 만화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25년 전에 번역이 돼서 나갔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내가 생각할지 불법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반응 되게 많아요. 요즘 애들이 로봇 만화 다 구리다 막 이런 거. 네, 요즘 로봇 만화들은 진짜 구려 이런 반응 되게 많고 그게 보스니아 사람이었고 네. 세르비아 이는 20년 정도 전에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 채널 3을 켰다. 아, 이 채널 3이라는 TV에 나왔구나. 네네네.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변신 장면을 보면 소름이 돋는다. 맞아. 이런 이들이 그랑조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걸 조사하면서 되게 진짜 슬펐던 게 그 발칸반도가 90년대랑 2000년대 초반쯤에 되게 화약고 네네. 그 전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였는데 유고슬라비아 연맹이 분리가 되면서 이제 세르비아 보스니아가 나눠진 거죠. 근데 세르비아가 아마 보스니아를 최후 후까지 분리를 안 시키려고 되게 통제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보스니아 쪽에 있던 이슬람 그 교류 믿는 민족인데 네. 일명 인종청소라고 해서 엄청나게 학살을 했어요. 지금도 그쪽 이제 여행 정보 보면은 건물에 총탄 자국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보수를 못하고 있고 그때 하도 많이 학살을 당해서 동네에 다 그 공동묘지. 그럴 정도로 안타깝네. 엄청나게 전쟁의 상황이 지금도 엄청난 나라거든요. 어른들은 그렇게 총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애들은 그랑 좀 같이 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애들 누구나 다 이렇게 순수한 시절이 있는데 네. 그걸 잊고 어른이 돼서는 전쟁을 하고 전쟁하는 와중에도 애들은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지금 다시 커서 어른이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그랑조를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건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실. 그러네요. 뭐 누구나 순수한 아이였던 시절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네. 저희 팔팔 애니메이션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다시 살려서 네.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뭔가 그 진짜 비정상회담 같은 그런 프로그램. 다시 손에 손 잡고 틀어주실래요? 네, 되게 네. 마음 아픈 역사를 그랑조를 통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네요. 네. 네. 애니메이션. 주제가 탐구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방금 소개한 댓글 중에서 유독 슈퍼그랑조의 음악이 소름 끼친다라는 댓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네, 변신할 때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정말 그거 저거 볼 때마다 소름이 쫙 끼쳐요. 네네네. 등그 기타 소리랑 따라... 그렇죠. 그 처음에 진짜 한번 기타를 쫙 당겨주거든요. 맞아요. 그때부터 척추가 짜릿짜릿. 척추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나의 신경 세포들이 막 뇌로 전기를 보낸다. 네. 아무튼 그랑조의 모든 멤버의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이 BGM을 들어보면 아, 이 그랑조 음악이었지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네. 지금부터 그랑 우리 추억의 OST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들려 드리도록 할게요. 네. 도대체 이 슈퍼그랑조 음악을 누가 만든 거죠? 네. 다마카 고헤이라는 분인데 네. 어떤 애니메이션 작사 작곡했는지 한번 알려 주세요.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작품입니다. 네네. 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이런 전대물 시리즈 쫙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가오가이거라고 기억하시죠? 네. 알죠 알죠. 그것도 이분이 하셨고 그 다음에 드래곤볼 같은 아니에요. 드래곤볼 그쵸. 그 다음에 근육맨 건담 원피스까지 정말, 원피스 네. 지금까지도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인터넷에 블로그 지금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것도 되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근데 아마 이거 지금 듣는 분들 중에 원피스 어떤 음악을 만드셨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이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 멘트에 보면 네.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아, 진짜 멋있다. 진짜 계속 꾸준하게 작업을 네네네네. 하시고 지금도 애니메이션 음악계에 되게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지 정말 열심히 애니메이션과 게임하고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랑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 그 기타 소리랑 어떤 클래식 음악? 네, 일단은 기타 소리 섞어버리는 거죠. 기타 소리 너무 유명하니까 지금 네. 나오는 음악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그랑조를 이제 아우르는 주요 소재 중에 하나가 로봇도 있지만 사실 엄마라는 소재도 있어요. 그쵸, 엄마에 대한 그리움. 네, 그래서 이런 지금 들으시면 오르골 음악 이것도 되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막 기타 막 소리 나오고 오케스트라 막 화려한 음악 나오다가 맞아요. 이렇게 잔잔하면서도 감성 울리는 음악을 만들면서 감정을 주었다 폈다 할 줄 아시는 분들 들었다 놨다 하시네.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의 척추를 짜릿하게 만들었던 변신음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네. 이 음악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게 락 음악이랑 오케스트라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일렉트로닉 기타잖아요. 그쵸. 막 기타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오케스트라 척척척척 하고 있고 이런 시도가 사실 제가 음악을 잘 몰라서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블로그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시도가 퓨전 시도가 그 당시 80년대에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을 때 이분이 확 해버려서 새로운 음악이 나왔다. 그래서 혁신적인 음악이었다. 그래서 그랑조의 OST가 그렇게 강렬한 기억에 남고 많은 애니메이션 OST의 약간 교과서 같은 작품이 되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마 뭐 80, 90년대 분들이시겠지만 이 음악을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한테 들려줘도 사실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그 이 음악 가지고 사실 오케스트라 진짜 하면은 사람들 마음 진짜 막 짜릿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밴드 연습한 친구들이 많이 하고 있고 맞아요. 네. 이 음악을 가지고 사실 커버 작품 만들어서 네.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작품들 리메이크 된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또 제일 새로운 재미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장면이죠? 아, 엄청나네요 진짜 이거. 뚠뚠뚠 올라와 지금 그랑조가 머리가 되드러보 슉 올라오는 장면이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이 OST의 특징이 그냥 로봇 나오면은 한번 한 곡 갖고서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멜로디를 바꿔주는 거예요. 얘가 그랑저 총 쏠 때, 그다음 그랑저 올라올 때, 맞아요. 그리고 얘가 탑승할 때 이 곡이 다 달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랑저 짧게 편집할지 음악에다 튀죠. 네. 탑승하는 것까지 잠깐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그랑조를 다이나믹하게 정말 탑승하는 장면, 그 애니메이션 자체 장면도 화려하지만 이게 음악이 없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짜릿하게 시청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정말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네. 소리 그랑조 하면 소리부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기타 진짜 긁어낼 때 그 소리가 원래 저 기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도 진짜 뭐 그 어린이 마음을 울리게 했던 그 짜릿함이 있는 음악이었어요. 지금도 울리는데요, 뭐. 네, 지금도 되게 정말 나 이런 거 음악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면접 보기 직전에 들으면 참 좋아요. 아, 아 저는 네. 아 이게 모두에게 공용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라젠카 음악을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 저는 퍼시픽 림 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만화 음악을 면접 전에 많이 듣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죠? 약간 막나가게 되는 면접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너무 긴장돼서 내가 쭈구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옆에 경쟁자들이 나보다 너무 잘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런 음악을 들으시면 바로 용자가 되어서 면접을 갈 수 있습니다. 취준생분들 바로 실행하는 거 아니야 이거? 저는 추천해 드려요. 만약에 네. 너무 긴장돼서 저도 맞아요. 예,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상태가 되실 때는 이거 한 1분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이제 또 비교해야 될 게 사실 이게 OST 탐구라기보다는 주제가 탐구 코너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이랑 한국 주제가 또 달라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 고음이야 이거. 우리 둘다 실버 놀라가네. 아니 왜 우리나라 만은 이렇게 애들이 목을 째면서 노래를 할까? 가자. 나가자. 뭔가 이렇게 손 군대에서 막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듯이 그래도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찬란한 성과. 이렇게 이렇게 한국 그 만화 주제가 이 시대의 만화 주제가 사실 다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전혀 다른 분위기거든요. 일본 거 들어볼까요? 네. 도쿠도쿠 도노가. 그러니까 노래 가사 자체가 되게 막 한국 분위기 나가자 싸우자 네. 이런 건데 네. 이쪽은 일단 분위기 자체가 다 같이 가볍게 모험을 떠나볼까. 해치우자 그런 느낌? 그러네요. 모멜로 과야 눈에노 까다마리요. 되게 가볍죠 분위기가 훨씬.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되게 다 같이 손잡고 나가서 뭐 해치우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중 일본은 우리 친구들 같이 모험을 떠나요 이런 느낌 정도의 가벼운 느낌. 그래서 그러네요. 두 나라 사실은 이때가 그 일본 쪽 댓글에 어떤 게 또 많았었냐면 네네. 버블 시대 마지막에 나란 게 있었거든요. 아~ 이때가 일본 정말 한창 호황이라서 막 돈 많은 집 애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뉴욕에 날아가서 뭐 석양을 봤다 뭐 이런 정도까지의 엄청난 경제 호황기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밝았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네요. 한창 이제 성장해야 되는 시기니까 다 같이 막 성장 이러는데 이미 일본은 샴페인 거품 즐기고 있는. 아 그러네요. 시대적 분위기가 또 이렇게 네, 그런 나타나네요.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다나카 코헤이님께서 만든 원피스 음악도 들어볼까요? 네. 자, 이거 BGM으로 되게 많이 네, 이거 메인 전투 씬 네, 전에 나오는 인터넷 짤방 같은 거에서 되게 많이 BGM을 깔아서 이거는 이제 원피스 같은 경우는 이 다나카 코에시랑 다른 분이 같이 공동 작업을 한 건데 네네네. 그 이거 말고도 정말 유명한 또 주제가가 있죠. 네, 동방신기가 불렀었어요. 좋죠. 네. 모험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다나카 코에시가 되게 비판을 한 게 있었어요. 왜냐면 일본은 타이업이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오프닝이랑 엔딩 주제가에 기존 가수의 곡을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애니메이션 정작 오리지널 애니송들이 죽어가고 있죠. 아... 이게 그러면서 애니송은 애니메이션 분위기에 맞게 만드는데 타이업된 노래들은 그냥 있던 노래 갖다 붙이니까 분위기랑 전혀 안 맞는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신 글이 블로그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우리가 일본의 뭐 애니메이션 덕후 뭐 성지 뭐 이런 식으로 부르지만 네네. 그쪽도 애니메이션 시장이 그렇게 옛날만큼 호황은 아니고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 그 타이업된 노래들은 싱글로 발매 안 된 경우가 많고 네. 뭐 돈이 없어 오케스트라 막 옛날에는 그런 거 장엄한 곡도 많이 만들었는데 지금 좀 어렵고 뭐 이런 사정인가 봐요. 그렇구나. 네. 네,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주제가도 들어보고 아마 친숙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한국과 일본 애니메이션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우리가 여태까지는 한국 애니메이션 중심으로 했고 네. 이제 그랑조가 사실 이전에 후레시맨 하긴 했지만 네. 메인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을 다룬 게 처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얘기를 깊이 있게 그래도 애니메이션 전문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양질 애니메이션. 그렇죠. 그래서 전문 방송. 네, 전문 방송이지만 여러분께 재밌게 그렇죠. 들려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네, 우리 네. 이렇게 되게 힘들게 하고 있어요. 냉냉냉. 일요일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앞에서 정말 요렇하지 않아? 음악 소리 들으면서 지금. 네. 아무튼 어른 여러분 오늘 이렇게 끝났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네. 슈퍼그랑저 2부가 돌아옵니다. 과연 장민호는 당나라를 구한다. 당나라를 구했군요. 그런 역사적 인물이었나. 네. 당나라를 구하고 지구에 네. 있는 엄마 돌아갈 수 있을지. 네. 에피소드가 총 몇 개라고요? 45개였으나 아, 마음 조기종이 온당에서 네. 41개가 되는 네. 네. 저희가 정말 한 컷 한 컷 정성스럽게 보고 여러분의 추억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요? 에 뭐죠? 마지막에 오는 그 음악 리믹스 훌륭한 음악 리믹스님. 네. 저번 주에 아마 저번 방송 때 마지막이라고 공지를 하셨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마지막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아 본인의 욕심이 또 이렇게 드러나는 근데 순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막 네네. 다른 노래들은 딱 듣고 나서 네. 아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딱 영감이 왔는데 그랑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지 별로 삘이 안 와. 다른 거는 되게 함부로 건드려야겠다는 생각이었었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걔네들은 그냥 딱 듣는 순간 네. 아 이건 보사노바 아 이거는 일렉트로닉 이거는 뭐 EDM 뭐 이런 식으로 딱 일렉트로닉이 EDM이잖아. 네네 아무튼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입니다. 됐어요? 아, 멋있네요. 맞나? 일렉트로닉 디지털 뮤직일 수도 있잖아. 아무튼. 네. 맞나?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감이 안 떠올라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아무튼 다음 방송 때까지 영감이 꼭 떠오르길 바라고요. 어떤 지금 뭐 조언 주실 게 있나요? 조언이요? 네. 아, 제가 음악 전문가분께 무슨 조언을 드리겠습니까? 응? 뭐라고? 음악 전문가분께 무슨 조언을 드리겠습니까? 아 네. 그런 거였구나. 저 음악 전문가 아닌데. 그러니까 안 해본 영역을 한번 해보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반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퍼그랑조는 R&B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랑조 그 R&B R&B입니까? 마법으로 빛나는 이거 뭐지? 락인가? 락이에요. 락이잖아. 워우 하는데 막 입술이 파르르 떨려. 본인도 어색해가지고 아래 레게 앤드 비트 휘성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어렵다. 네 부담이 됩니다. 네 아무튼 다음 방송에도 여러분을 빵빵 터뜨려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팔팔아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의 참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바라고요. 댓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사연 이렇게 또 선정해서 읽어드리고. 아니, 선정하지 않아요. 네, 선물도. 감사합니다. 네, 아주 빵빵합니다. 정말 빵빵해요. 네, 이름난 커피집에서 마실 수 있는. 메이커 커피. 메이커 커피. 네, 네. 프랜차이즈 커피. 글로벌 메이커 커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여러분, 안녕! 본 방송은 강정 랜드마크 신촌 플레이버스와 함께 합니다.